광명성절을 맞으며 차상보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중조선인 정연합회 축하단과 표성룡 회장단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대표단, 김택룡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단동시 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